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세네갈 독립 57돌세 즈음하여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마키 사렉이 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믿음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세네갈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